리익과대학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가 16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조항연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리익과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조항연회 축하문을 최태복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축하문은 주체 56, 1967년 1월 17일에 창립된 리과대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관록 있는 과학인재 양성기지, 첨단 돌파전으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힘있게 주동하는 권위 있는 연구집단으로 장성 강화됐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과학중시 사상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를 높이 받들고 한생을 과학인재 양성과 주체과학 발전에 일심전력해온 리익과대학 교직원들과 과학기술 강국의 앞날을 또매고 나아갈 쟁쟁한 제사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대학생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